Somebody call me right one. Somebody call me wrong. 날 신경 쓰지 않을래. 너도 그럼 어때. Someone. So what? We are, we are, we are young and wild and free. 답도 없는 고민, 고민 그 속에 빠져 있지 마. Yeah. 경계선 위에서 위태롭다 해도 웃고 떠들며 바람을 가르자. 때론 바보같이 멍청이 달리기 실수와 눈물 속에 신경 쓰지 않을래 너도 그럼 어때.